터널 속에 난 항상 있을 거라. 무엇들이 그렇게 진실인지 알 수도 없을 수도. 그런 후에 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모습들 속에서 그 언제나 날 던지고 말았을까.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우물 속에서 난 헤매이다가 난 항상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하지 못했었지.